조선장애자예술협회 예술서적원들의 공연 사랑하노라가 16일부터 21일까지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여러 같은 인종의 세계와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살은 끝없는 긍지와 행복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